우리나라에서 3월에 들어와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도 1만 8천여 명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신천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신천 땅에 기어들어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3만 5천여 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야만성과 잔인성을 폭로하는 사진 자료들과 증거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